넓고 맘도 준다 나밖에 없다 하고 딴 생각만 하지 사랑하는 척 전 없이 못 사는 척 정말 가지가지 연기를 해 나랑 너무 다르게 우리 여자들은 안 그래 그런 진짜 같은 생각 안 해 부디 그만 좋아해 너무 말이 안 통해 한 가지도 안 통해 어느 별에서 착각해 물론 모든 남자는 아니야 몰라 그렇지만 마음 주면 변해버릴까봐